만화 원피스에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좀비를 만드는 회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으로 좀비를 하인으로 또 부리게 됩니다. 이 의사는 스스로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다른 의사 초파는 그 좀비들이 인간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인간이 아닌 이유는 이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들을 인간답지 않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 잘 듣는 좀비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군대와 같은 질서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다움에 대해서 아직은 깨달음이 부족한 내 남자 주장 60분 시작합니다. 인트로가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드림만 막 충돌해와 점점 철학적이 되는 거. 여러분 그 인트로를 잘 이해하시려면 저희 방송을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돌려 들어라. 네, 여러분. 여러분 돌려 들으세요. 복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 인트로가 제 그 묵상 예언 일종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일단 제가 계속 원피스를 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제 삶이 묻어가 있는 그런 인트로입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ready? Oh yes. Come on. When you need music, I am Kinglers.net. 아,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이 광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뭐하는 무슨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메뉴 뭐 어쩌고 막 이 광고가 저희가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고 뭐 또 녹음 편곡 뭐 이렇게 작곡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 홈페이지는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고 혹은 어때 악기 레슨이라든지 혹은 뭐 편곡이라든지 뭐든지 네, 음악에 관련된 모든 걸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네. 일단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해봐라. 네, 일단 틴커스라고 틴커스닷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주소는 www.tinklers.net입니다. 들어가서 이것저것 눌러보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극적으로 극적으로 우리가 1시간 반 기다리다가 미스의 수지 없이 무대에 올라갈 뻔하다가 그렇죠. 1시간 반 네, 저희가 현아가 감기로 빠진 채로 포미니 공연을 할 뻔하다가 오도강에 오셨습니다. 오도강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자, 네, 말이 나온 김에 개인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하던 대로, 다행히 늘 하던 대로. 네, 이분부터. 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몇 명이나 듣는다고? 듣는 사람은 몰라. 늦었는지도 몰라. 네, 안녕하십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하는 오나라의 더광 줄여서 오더광 엄백호라고 합니다. 아, 네, 엄백호입니다. 지금 저 밖에 방청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방청 얘기하면서 저 플랜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플랜카드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플랜카드를 들고 왔어? 오성호 오빠 찾는 플랜카드 있었는데 아유 어떡해 진짜 왔어? 야, 이제 사생편까지 나왔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사생편 나왔어 이제. 야 기껏 방송을 내가 만들었더니 우리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좀 이따가 사연 얘기할 건데 거기도 오더강 얘기뿐이야. 뭐 저희가 뭐 조금 늦게 시작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다음 이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지만 소개해 볼게요. 소개해 볼게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 사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인트로에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다들 이렇게 멘트에 굶주려 있나 봐요. 네. 다음. 안녕하십니까. 만국의 대학원생들이여 단결하라. 대학원생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조작하고 뒤에서 선동하는 수려한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 어령자, 고해석의 폭풍간 자연자용은 MC 실버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저희가 일단은 뭐 기본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뭐 기본 주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가 또 나름 사연이 좀 더 왔기 때문에 네, 사연 소개를 대학원생 A님께서 잠깐 사연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추잠 60분에 사연 읽어주는 남자 대학원생 A입니다. 캐릭터 만들고 있어. 잘 줬어 저거. 우동아한테 질 수 없지. 야, 목소리가 좋아요. 본인이? 아니, 목소리 안 좋아요. 본인이? 저 우리끼리 너무 견제하지 맙시다. 우리는 잘해야 돼, 우리끼리는. 네. 요 대포동 미사일부터 읽어드립니다. 네네네네. 네. 정리해드립니다. 닉네임 대포동 미사일. 예, 단지 필명일 뿐 북한과는 상관없다고 네. 말씀하셨고요. 남파 간첩분들은 빨리 귀순하시길. 아, 네.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한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의문이 추점 60분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 계실까에 대한 나름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세워가는 추잡 60분의 과정이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 난감한 떡밥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이게 네, 제가 다 읽어드린 건 아니고요. 좀 요약해서 읽어드렸는데요. 네, 대포동 미사일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메일을 보내주시면 본인의 이름이 나와요, 저희에게. 메일 보내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 네. 이게 이분은 다행히도 닉네임을 쓰셨기 때문에 저희가 닉네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그래서 메일을 쓰시게 될 때는 저희가 닉네임을 쓰시지 않으면은 뭐, 김땡땡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가끔씩은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메일에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사연 보내주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동인천에 칩거하는 차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성도를 사랑한 일곱 목사를 듣다가 교회의 본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슬픈 마음이 들었고요. 암튼 아저씨들, 엔지니어 김씨 아저씨, 그리고 모성에 자극하는 박학다식 오더광 오빠 화이팅.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고 봐봐. 우린 아저씨고 엔지니어도 아저씨인데 오더광은 오빠야. 오빠 은퇴하면 안 돼요. 강제 은퇴하면. 아니, 아유. 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걸그룹에서도 한 명 원톱 떠도 수익은 N분의 1이야. 맞아. 개인 활동에도 다 우리 똑같이 나눠야 돼. 나의 뭐 편하면 좋지 뭐. 오도광 혼자 드라마 찍어도 우리 똑같이 받는 거야. 네네네. 다음. 재밌네요. 아, 이전에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신 홍모님. 네, 홍땡땡님. 홍땡땡님. 아틀란타 사시는, 아, 네, 그분. 흐. 진작 메시지 드린다는 것이 둘째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었네요. 아유, 둘째 태어난 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둘째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셨군요. 아무튼 간에 새 에피소드에서 저의 리뷰를 무려 첫 번째로 언급해 주셔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메시지를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더 감개가 무량합니다. 같이 방송 듣는 이 동네 친구에게 막 자랑했다는, 네, 더 많이 많이 자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아, 예,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한 명 한 명 팬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듣고 있어요. 아. 지금 없어. 지금 당신이 이 방송을 끈다면 동시에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잘못하면 네. 청취자 0 나올 수 있어요. 네. 끄지 마세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청취자는 점조직으로 운영돼. 지하조직. 네. 알바단 하나 만들어야겠어. 댓글 알바단. 그러니까요. 네, 이름이 지난번에 사실 공개된 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 방송을 위해서 정땡땡님, 굉장히 메시지를 또 길게 보내주셨어요. 거의 묵상 수준의 메시지를 저희 네, 메시지로 보내주셔가지고요. 감사하고요. 다행히도. 네, 근데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이상한 목사 얘기를 들어도 에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 방송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면은 얼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얼굴이 다 떠오르는데 아 여기서도 또 우리 오덕왕님은 얼굴을 몰라서 환상이 생깁니다. 아. 뇌가 섹시한 남자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 뇌만 섹시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모르나? 오덕왕이 모르나? 정땡땡님은 오덕왕을 모르지. 아. 같은 시대에 캠퍼스 생활 하시긴 하셨을 텐데 아.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길 가다 마주친 적은 있을 테지만 모를 겁니다. 아마. 네. 예. 몰라도 돼요. 네, 예쁜 사람 키워나가시네. 정땡땡님, 오덕왕님 지금 임자 없죠? 아, 왜 그래? 임자가 없는 지 한참 됐습니다. 예, 네. 도전하십시오. 도전! 네, 도전 부탁드립니다. 예쁜 사람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 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거 늘 감사드리고 저희 사연은 아이블로그 혹은 팟빵 또 페이스북 메시지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 혹은 메일, 추잠 60분 메일 저희 있습니다. choo6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시면 거의 바로 읽힙니다. 아무도 안 보내니까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보내시면 저희가 사연을 저희가 추리고 추려서 또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는데. 네. 어떤? 요새 그 저 페이스북에 막 외롭다 이제 봄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성 친구 막 연애 교제에 대해서 네네네. 궁금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그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네네네네. 아마 되게 유명 2009년 정도에 되게 유명해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IVF라는 선교단체 간사님 출신인데 네. 그 사모님 그러니까 꼴통 약간 되게 좀 외모도 좀 별로고 약간 꼴통스러운 그런 간사였는데 굉장히 아리따운 자매 간사님과 이제 결혼을 한 거야. 근데 그 여자분이 둘째를 낳다가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아 진짜로? 네. 그러고 나서 그때 책을 2009년에 쓰신 게 이제 그때까지 한 거의 8-9년 동안 그 식물인간 된 와이프를 그래서 병수발하는 사모님을 네, 병수발하는 그것들을 이제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네. 많은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그 자매가 일어나는 환상을 봤다. 그 장모님이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우리 딸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확신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10년째인데 이런 막 더욱이 사모님이 누워 계신 지가 오래됐는데 발이 좀 차니까 그 목사님이 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장판을 이렇게 전기장판을 깔아주셨는데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전기장판에도 불이 나가지고 아이고. 다리가 또 이제 다 상하셨어요. 아이고. 영영이 이제 두 발로 걷지를 못하시게 됐죠. 아이고. 근데 막 그런 상황에서 곧 그 고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런 걸 되게 가감 없이 표현하시고 그것들을 책으로 내셨고 되게 좀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한테 청년들이 그럼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나, 어떠한 연애를 해야 되냐 이렇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좀 유명했던 거는 그냥 외모 보고 취해라. 첫 번째. 자기도 본인도 그랬으니까. 아, 중심을 본다는 거짓말 하지 마라. 전도사들 마누라 봐라. 그 노래도 있죠? 전도사 마누라는 다 있다네. 싱잉엔츠라는 팀의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라는 곡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무대 인생에 한 줄기 빛 예쁜 마누라 hey. 전도사 마누라는 날 예쁘다네 가진 건 하나 없는데 마누라 예뻐 전도사 마누라는 날 예쁘다네 꼭꺼진 자여 그댄 전도사 위험하지만 다같이 전도사 마누라는 날 가진 것 하나 없는데 마누라 예뻐 전도사 마누라 다 예쁘다네 매력적으로 그댄 전도사 미스터리 매력 그댄 전도사 멋진 인생들 그댄 전도사 헤이 헤이 헤이 헤이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마 해서 유명한 적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글을 또 얼마 전에 올려주신 거예요. 이걸 네. 읽으려고 서론이 길었어. 네. 10년 동안 같이 일한 여자 전도사님이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네. 이분의 기도 제목이 장난 아니거든. 오, 모든 자매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형제한테 바라는 걸 딱 네 가지밖에 없다. 네. 첫 번째, 다윗의 영성. 이제 뭐 다윗의 영성을 품은 네. 형제여야 된다. 네. 조다윗의 영성 아니죠? 아. 조다윗은 큰일 납니다. 진짜 뭐, 다윗. 데윗 쪽 안 됩니다. 그 다윗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지. 아, 뭐 그러겠지. 막 맨날 도망가고 이런 거. 근데 아둘람 굴에도 들어가고. 근데 둘째 조건. 야, 외모인데 어느 정도의 외모냐? 압살롬의 외모. 야. 아니, 그래서 어디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진짜 압살롬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분이 꼭 보길 바랍니다. 성경에 진짜 딱 명시적으로 잘생겼다고 나온 건 나온 뭐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거의 그죠. 그래.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의 4대 천왕급이죠. 장동건, 원빈 뭐 이쯤급의 성경내 그런 김수현급이구나. 그러니까 성경내 김수현이죠. 압살롬의 외모까지 있죠. 지금 다윗의 형성과 압살롬의 외모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자, 세 번째 조건, 솔로몬의 부를 가진 남자. 야, 야. 솔로몬 저축은행 아니지? 야, 이건 뭐 도저히 우리가 덧붙일 일이 없고. 도민준인데? 넷째, 보아스의 성품을 가진 남자.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성경에 더 기막힌. 다 따왔네. 우리도 하나씩 만들어볼까? 우리는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죠. 아니,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넘게 기도하셨는데, 아직 솔로시라고 하더라고. 마흔 넘으셨는데. 제가.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 현빈이랑 결혼하는 게 빨라요.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지금 뭐 마흔 후반인데도 솔로시니까 많은 조건을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딱 한 조건 네, 가지고 뭐가 남았습니까? 솔로몬의 부. 아, 그러시대요. 뭔가 씁쓸하게 끝났다. 되게 씁쓸하게 끝났어. 아 그래서. 저도 자매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정도 제목으로 또 기도해줘야 되지 않나. 등급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뭐, 마리아의 영성. 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레아의 외모? 아니. 나는 저는. 아비가일의 외모. 아니야, 나는 들릴라의 섹시함? 아니, 얼마나 섹시하냐. 삼손이 자기게 몸을 다 팔겠어. 내 몸에 힘의 원천까지 다 공개할 야, 정도로 너 이 얘기하려고 하고 왔구나 이거 지금 드릴라의 섹시함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다가 시바 여왕의 부 아. 시바 여왕의 부 근데 정말 또 이것도 내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남자 입에 꺼내잖아 진짜 완전 매장당해 개매장당해 진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외로운 이 봄에 좋은 연애, 좋은 결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되도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에 맞춰서 그 여성분의 그 세팅을 다시 해주는 건 어떨까? 멀리 뭐 실버밴의 목소리, 네. 목소리 오더광의 성품. 아. 우리는 없어 할게. 아, 기다려봐 만들어줄게. 아 있다. 괴수 28호의 키. 그지. 93입니다. 대학원생의 부드러움. 아. 이렇게 가는 거지요. 아. 여러분, 저희를 취하세요. 저희를. 근데 중요한 건 외모는 없어. 없어. 아, 외모는 없어. 없어. 없어. 네. 시바형의 불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외모를 개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해요. 이번 주에 있었던 교계 뉴스. 아,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것들. 이거를 또 이제 대학원생이니까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연 읽어주는 남자가 되었으니 최근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기사 읽어주는 남자. 네. 기사 읽는 남자. 저기 개수 28호님께서 네. 최근에 있었던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계의 소식. 우리만 관심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계의 소식을 짧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전광훈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네, 아유. 네이버에 치면 빤스가 연관 검색을 뜹니다. 빤스 목사. 네. 어떤 말을 하셨었죠? 빤스 목사님께서.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죠. 그 성도가 여자 성도가 내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 편인지 아닌지 아, 이거 굉장히 민망한데 팬티 한번 자고 싶다고 말을 해보고 여자친구한테 팬티를 내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진짜로 내리면 내성도고 아니면 그치. 똥이다. 이게 와. 정확한 발언이에요. 내 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팬티를 내리라고 했을 때 빤스를 내려야 내성도다. 야, 기가 막힌데요. 상식밖에. 네, 아직도 참... 근데 목사님 하고 계시죠. 네, 근데 네. 이분이 이제 또 보수적이신가 보네. 전교조를 되게 싫어하시는데 전교조 그 구성원들이 성을 서로 공유한다. 뭐라고? 성을 공유한다. 무슨 와. 성? 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이름의 성 말고 그 섹스를 난잡하게 서로 난교를 한다고. 난 뭐 여러 명이나 하든 어쨌든 그냥 다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 그런 사람이 1만 명이다. 아, 전교조 안에. 전교조 안에 1만 명이 서로 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성에 하셔서. 대한 열린 사고방 매우 열린 사고방식 가진 그렇지. 사람이 1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안 당해요? 그렇게 발언. 그래 가지고 지금 해서 벌금 800만 원. 800만 원 딱 확정되셨죠. 아, 근데 옛날에도 그렇다고 해요. 옛날에도 그 운동권 애들을 공격을 할 때, 쟤네 운동권 애들은 성적으로 난잡한 애들이다. 아~ 라고, 막 80년대, 90년대에도 그런 식으로 비방을 이렇게 근거 없이 했었는데, 아마 그때 그 마인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전교조에 대한 뭐 판단 같은 건 일단 제쳐두고,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800만원에서 끝난 얘기인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좀 재밌었던 게, 2NE1 있잖아요. 2NE1? 공민지양 아실 거예요. 네, 공민지. 공민지양이 백석대학교에 이번 들어가셨는데, 실용음악과인 줄 알았어, 나는. 자세히 보니까 무려 신학과. 공민지가 신학과에 들어갔다고? 일사학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 이거 사진이 떠 있더라고, 백석대학교 사진이. 기가 막히시죠? 그리고 이게 또 알아봤는데 공민지가 원래 그 연예계 활동을 위해서 2009년에 다 중퇴를 해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하고 그만둔 거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와서 이제 어느 대학을 진학한지 고민을 하다가 백석대학교 신학과 가기로 했다고. 그 점수 맞춰서 간 건 또 아닌 거 같고. 그럼 공민지가 백석대 가서 이제 워십 댄스 하는 거야 이제? 개쩌는데? 장난 아니겠네. 파핀하고. 개쩌는데? 네. 아무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상상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뭐 신학대학원까지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하나님을 그래도 많이 사랑하시나 보네. 네. 아, 진짜. 아무튼 그렇고, 야, 이것도 기가 막힌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장난 아닌 일인데, 네. 어떤 목사님께서 에이즈 환자야. 목사님인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에이즈 환자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의 성도들 40대 여성도와 성관계를 하신 거지. 두 명과 하셨어요. 그게 밝혀졌는데 더 웃긴 일이 뭐냐, 그 사람들한테 에이즈가 자기는 걸린 걸 알았음에도 상대방한테 내가 에이즈 걸린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이 그 성관계를 한 여자분이 에이즈에 걸린 감염이 된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뭐냐, 그래서 법원에 가서 하는 이 남자분의 말이 기가 막히신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야, 기가 막힌 목사님 음성을 또 이렇게 찰지게 됐는지.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나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유행하는 말로. 어머, 개똥 같은 소리 이어가고 진짜. 그니까 이거는 뭐 미국의 얘기고 뭐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고 뭐 어디가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본인의 잘못과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방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지금 막 법원 판결 받고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세분이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묵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네, 그렇죠, 그렇죠. 아들 내미하고 같이 뭐 법원 판결 받으셔서 네. 실형 받으셨거든요. 실형 징역 3년에 뭐 빨간 줄 같죠. 네, 과징금 얼마 몇십억 받으셨는데 야, 또 하나님께서 본인을 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지금 고난의 과정에 겪고 있다. 이거 아마 이 멘트 이제 내 목소리로 안 나가고 녹음 그 실제 방송분으로 나갈 것 같은데. 어머, 개똥 같은 소리 이어가고 진짜. 그리고 또 그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은 영적 스승을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 자기 죄다. 어머, 개똥 같은 소리 이어가고 진짜. 아, 모시지 못한 건 맞네요. 아무튼 뭐 이런 또 훈훈한 한국 교계의 소식이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그분의 죄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늘상 최근에 나오는 최근 몇 개 에피소드의 거의 항상 마지막의 결론이었죠. 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아, 제 잘못입니다. 다, 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잘 보살피지 못한 저희가 일찍 네, 일찍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못한 저희의 잘못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창조와 진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고 얘기를 했었죠. 창조와 진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죠. 쪘는데 아쉽게도 요새 큰일이 터져가지고 큰일이 터지기도 했고 아, 그리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판단하기를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그래도 필요한데 이 정도의 저희의 얕은 지식 수준으로는 뭐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조금 더 그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좀 더 해볼 생각으로 드립을 좀 더 충전하고 네, 충전할 생각으로 최근에 일어난 약간 시사적인 쪽으로 지금 문제를 바꿨습니다. 그 얼마 전에 또 그 시나이 반도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 그렇죠. 네, 그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분들의 버스를 그 무장 테러 집단이 자폭 테러를 해서 세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이집트 가셔서. 네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한국 분이 세 분 돌아가셨고 그 중에 이제 두 분은 여행사 분이시고 한 분은 교회 성도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그 여행사 분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교회에 관련된 분들. 교회를 하시던 분들이라고 하시네요. 그 분당 샘물교회 그 사건이랑 좀 비슷하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분당 샘물교회는 근데 굉장히 좀 지독했던 좀 아예 뭐 거의 인질로 잡혀 있고 그쵸. 본보기로 뭐 한 명씩 죽이고 뭐 정말 뭐 이 정도 급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그 명수로 치면 그 인구 대비 퍼센트로 치면은 제일 높을 거예요. 단연컨대 1등입니다. 단연컨대 1등이고 해외에 있는 수많은 이 영적인 지도자분들께서도 한국인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어요. 사실 그만큼 여러 선교지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종종 이렇게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거와 이제 더불어서 전도 선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도 얘기는 굉장히 전도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전도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저희가 길 가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뭐 책자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따라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네가 듣건 안 듣건 나는 일단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그 수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또 전도란 무엇이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시작됐는가 요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신학의 밝은 오동원님께서 별로 밝지 않아요. 우리 중에 제일 밝아. 전도라고 하면 뭐 복음을 전하는 행위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은 특히 왜 이렇게 포교에 열심히 하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다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우리 보통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그거였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지상 명령이라는 게 땅 위의 그 지상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 아.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 된 거거든요. 아. 지하 명령이 아니구나. 지하 명령의 지하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 아. 지상 명령. 난 당연히 얼스 오도 이런 건 줄 알았지. 지상 명령이니까. 그래, 달에서는 전할 수 없어. 예, 하여튼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있었고요. 뭐 사도행전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되죠. 그리고 바울의 또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쓴 되게 많은 부분을 쓴 바울도 바울의 행적의 대부분은 전도 여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예수님을 모르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가 대부분의 바울의 일이었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게 거의 신약 후반부의 거의 대부분의 얘기니까 사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원래 의도와 목표는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라고 사실 기독교에서는 기본 근본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해야는 되는 거야. 네네. 그게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닌데 요새 뭐 노방 전도, 관계 전도, 뭐 이렇게 전도의 형태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네. 어쨌든 예수님을 내가 알아서 그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게 전도를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일 텐데 우리가 기도나 말씀을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어느 날을 좋아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반대로 훈련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기도 생활을 이제 훈련을 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전도를 하고 싶어서 막 할 때도 있는데 전도도 어떤 신앙의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면 신앙이 불균형인 거고 좀 이렇게 무너진 영역이 있으니까 내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처음부터 쉽진 않은 것 같은데 훈련의 목적으로 저도 노방 전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노방 전도 가서 이제 뭐 거절도 많이 당해보고 그렇죠 네네.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 학교에서 노방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근데 제가 노방전도를 했을 때는 이미 좀 학교 안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말을 걸어도 일단 뭐 전도한 것 같다는 게 느껴지면은 일단 눈을 그렇죠. 잘 마주치지를 맞아요. 않더라고요. 그거 자체.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동욱님은? 네. 저는 노방전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제가 교회에서 그 재수생일 때 그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 그 재수생이 시간이 많으면 안 되잖아 이 사람 아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같은 때 아 네. 수능 끝나고 뭐 겨울 같은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항상 당시에 그 뭐 화요일인가 목요일에 전도모임이 있어서 항상 그 집사님들하고 가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커피 한쪽에서 커피를 타거나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주보를 나눠주면서 이제 교회에 소개하고 그렇게 그리고 아니면 이제 주보가 많이 나오면은 아파트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출입문이 지금처럼 뭐 막 잡상인 출입금지 막 이런 것처럼 복잡하게 되지 않아서 아무나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 열고 들어가서 현관마다 붙이고 내려오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걸려가지고 한번 오지게 혼날 뻔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좀 그런 적도 있죠. 저희 어머니도 사실 지금도 그 집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커피를 타서 지나가는 행인분들께 그냥 드리고 혹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이 오면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약간 커피 봉사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전도라는 건 사실 진짜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시에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서도. 뭐 상황이 되거나 마음이 생기면 또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전하고 싶기도 하고. 그 전도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에 묶여 있지 않다. 너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까 복음이잖아요. 제가 맞나? 부활도 하셨고 간단하게. 그리고 부활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리고 저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생각했냐면 내가 내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좋은 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수준의 좋은 거기 때문에 남에게 전해야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교회를 이런 교회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전도는 사실 공해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전 대학원생이니까 학교에 주로 있는데 도서관 앞에서 이제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딱 이제 전 벤치에 앉아서 좀 쉬고 싶은데 차도남처럼 누군가가 다가와요. 굉장히 선한 미소를. 보통은 두 분이서 같이 오죠. 그죠. 짝전도 해야지. 두 분이서 같이 오고. 짝전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고.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를 하시죠. 혹시 N 단체. 예, 뭐 N 단체가 주로 많고 N 단체와 U 단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자매님이 남자한테 다가온다, U 단체입니다. N 단체는 동성한테만 하고. 예, 맞습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 맞아. 그런 구분법이 있는데 주로 요즘에 N 단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려고 하고 이제 말미에 아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교회를 뭐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잘 안 끝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구원의 모르겠어요. 확신에 대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까지 갔다가 뭐 이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성경 공부 훈련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와서 같이 훈련 받지 않겠냐까지 가는데 레퍼토리가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저도 해봤던 사람이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가끔은 저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그쵸.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그런 걸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존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대개는 자리를 피하면 계속 따라오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내 개인적인 바운더리를 침해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지하철 같은 데서 크게 외치시는 분들. 네. 아, 굉장히 절박하게. 제가 4호선, 1호선 라인에 사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아우. 미쳐버릴 것 같아. 아, 막 아침에 오면 1호선 딱 타면은 거의 1분에 한 명씩 그런 사람들 와요. 한 명은 뭐 장갑 파는 사람. 한 명은 뭐 만복이 파는 사람. 돋보기. 돋보기 파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오다가 결국에 이제 한 번 또 예수 믿고 천국 받으라. 예수 천국 불신적 외치시는 분들. 아,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시는 분들은 좀 간절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굉장히 그 지하철 안에 있으면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고 그 상황이 넉넉한 사람이면 차 타고 다니지. 그렇겠지. 그런데 지하철까지 타고 다니는 건 사실 우린 되게 그 아직까지는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탈 확률이 높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이분들이 뭔가 너무 간절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 때는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듣지 않을 권리 대 전해야 하는 의무. 이게 사실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전도를 이제 교회 우리는 교회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캠퍼스 시절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제가 선교단체 이제 대표였었잖아요. 네. 선교단체 이제 같은 맥락인데 아까 그 대학원생이랑 선교단체 기독교 선교단체가 대략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네, 학교에 20개 정도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마음은 똑같겠죠. 예수님을 네네. 전하고 싶고 한데 유독 그 몇몇 단체들이 정말 과격하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데도 계속 나가고 아까 말했던 N단체, U단체가 대표적인데 근데 그거를 뭐 전도를 하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런데 하긴 그지? 네, 전도 좋은 거잖아. 좋은 근데 하는 거지. 건데 그들이 너무 학교 안에 이제 물을 흐린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한 발짝만 살짝 눈빛만 보여도 모든 사람들이 기겁하고 도망가고.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됐죠. 모든 학교들도 다 신입생들 뭐 수시 정시 때부터 해가지고 막 학교를 완전 벌수시듯이 다 쑤시고 다니시고. 그분들이 옛날에 기숙사 축호던 전도를 했었어요. 기숙사 방 똑똑똑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돌아다니면서 축복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다 쫓겨나고. N단체가요? N단체 그랬지, N단체. 축구전도 하는 걸 유명했지. N단체가 제 기숙사 살 때 제 방에 들어온 적 있어. 그래, 그리고, 그래서 그 결국에 학교에 뭐가 만들어졌냐. 걔네들? 학교에 이제 전도 퇴치카드라고. 프리띵커즈? 프리띵커스.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가오면 자기가 그냥 종이 하나 딱 주는 거지. 나는 예수 신을 믿지 않는다. 나한테 전도하려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말 섞기 싫으니까 그냥 꺼져라 이 얘기지. 그 프리생커스 사람들이 그 한 그 카드 저도 봤는데 그 이거는 사실 아 그래 이분들이 얼마나 이런 공예로 이걸 전도를 공예로 느끼고 부패하는지는 잘 알겠고 나도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카드의 내용은 너무 그 빈약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혹시나 뭐 이분 그 프리생커스 관련된 분들 이걸 듣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거기 보면은 너네는 성경 한 권을 읽고 뭐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뭐 요런 책들을 듣고 이성적인 생각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마찬가지야. 우리 책 겁나 읽어요. 오히려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수룩해. 뭔 소리야. 근데 뭐 그러니까 논리적인 걸 떠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쨌든 그렇게 대변되는 건데 그쵸, 네. 그래서 학내에 학교 안에 아 그런 거 전도 불편하다 대자보를 붙였더니 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붙였다 훼손된 것처럼 막 다 훼손이 되고 심지어 악마의 조종을 받지 말아라 그런 전화도 받고 이야. 메시지도 받고 프리팅커스 분들이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그 기독인들한테 그렇게 기독인들이 그분들한테 악마의 조종을 받지 말라고 했다고? 전도할 마음이 있는 거야? 아, 한의전화에 엄청 시달리셨다. 이게 참 기가 막혀. 늘 얘기하는 건데 방식의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 걸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냐? 기독인으로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명제에 뭐 반대하거나 혹은 아니 근데 그거는 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전도했던 경험들을 살려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 건가요? 그 우리 항상 남대문에서 빨간 십자가 크게 지고 예수처럼 불신지고 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사랑스러워하실까 아니면 답답해하실까? 글쎄 나는 정말 판단하지 못하겠어. 그거. 나도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도. 문득 어떤 것 같아? 저도 어려운 문제죠. 명동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아, 네. 아니 뭐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N단체 U단체처럼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사실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분들은 그게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비웃을 권리까지는 없어. 비웃을 권리까지는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이 살짝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좋은 말로 혹은 더 편안한 것들로 다가가려고 해도 이미 입구에서부터 차단당하게 되게끔 한 거는 그런 분들의 영향이 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 물론 그렇죠.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쌍 목 자르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맞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야죠. 굉장히 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으로 몰고 가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느냐?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라. 맞아요. 진짜 때리고 패고 상처를 내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믿게 만들어라 이런 논리까지 발전이 될 수 있죠. 성경에 그런 말 있긴 있어요. 네 발이 지옥을 가게 하될 거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고 눈을 뽑아버려라. 그거는 똑바로 살란 얘기지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완전히 극단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정치인이 돼요. 그래서 핵폭탄을 하나를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뉴욕에 떨어뜨릴 준비를 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니네가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거 핵폭탄 떨어뜨려버린다. 아. 야, 니네 핵폭탄 맞아서 죽으나 지옥 가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아니,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까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극단으로 가면. 정말 반대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반대 얘기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불사지로 이런, 네. 그런 정말 나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인들한테 그렇게 했죠.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처럼 너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그래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맞는데 그 남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위협할 것인가. 아. 그건 완전 정말 뒤집어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이 얘기가 완벽하게 뒤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늘 얘기하는 기독교가 주류가 됐기 때문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례하게 부는 거죠, 남들에게. 우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 봉은사였나? 그렇죠. 봉은사 땅밟기. 그 그렇죠. 어디 찬양 그 훈련받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거기 땅밟기 하고 무릎 꿇고 막 절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올렸다가 또 난리 났었죠. 그 행위는 저는 명백히 공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맞습니다. 황금률의 말씀이 있죠. 맞습니다. 자, 봉은사 사건을 반대로 우리가 당했다고 적용을 해보자고. 불참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이 머리를 깎은 일군의 스님들이 한 30명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마하반지 왜 예배 중에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교회에서. 이게 기분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입장을 바꿔서 주먹질할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맞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게 정말 뒤집으면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뒤집으면 말이 될 것 같네요. 내가 역으로 전도를 당했을 때 내가 이게 나에게 기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인가 혹은 나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선인가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를 이제 기독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마음을 품고 안 믿는 친구랑 살짝이라도 얘기해볼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들이 막 질문으로 막 공격을 나한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죠, 맞죠. 근데 마음속에 굉장히 분을 품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만나서 완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완전 발라버려요, 그 사람을. 막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겨. 그 사람이 전도가 될까? 안 되지. 절대 안 되죠. 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움은 전도를 하는 맞아요. 환경을 계속 맞아요.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 이소부화에 나오잖아요. 그 외투를 입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거는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거든. 그러니까 좀 막 싸우려고 하고 폭력적으로 하고 과격하게 하고 나는 복음의 열정을 두고 그 사람 가슴에 깃발을 꽂아버리겠다라고 하면은 가슴이 그냥 터져버릴 많이, 수가 있어.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그냥 그게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엄하게 하시고 말도 세게 하셨지만. 또 뭐 오히려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방법을 방법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씨만 뿌려. 그러니까 명동에서 수만 명한테 난 외쳤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라는 건 이 사고 방식이 있더라고. 진짜 나는 난 말했다. 했어 난 말했어. 난 전도했어. 난 전도했어.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일단 말하고 보면 그 중에 마음을 동하는 사람 한 명은 있겠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은 뭐가 있고? 하나님이 좀 더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일 처리하시는 게 그러니까, 바쁘실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문 딱 요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요대로 가야 해. 해서 본인이 스스로 신앙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인이 판단을 딱 그 재단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기뻐하셔. 하나님은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렇게 본인의 신앙을 재단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또 안타까운 어떤 문제가 드네요. 있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 얘기하면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긴 한데 선교가 뭔가. 그렇죠. 선교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인가?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가 분명히 선교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곳, 그러니까 아직 공산국가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바로 철컹철컹.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선교사님들이 몰래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선교를 넓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야. 네. 이 사람들을 정말 찾아가 섬기고 먹여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 북한에도 선교사님들 나가 있거든요. 뭐 네.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 편집을 좀 해야 될 수 있는데 하여튼 하여간 그 선교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야만 선교인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죠. 제가 이 뭐 시국에 그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시국에서 한국인 분이시고 목회자나 이런 뭐 신학대학을 나오시거나 이러신 분은 아닌데 가서 김밥 천국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시국에서는 우리나라 한류가 불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난리가 나는. 그래서 분명히 김밥천국인데 그 동네 가격 수준을 보자면 약간 비싸. 패밀리 레스토랑급인. 그리고 거의 딱 의자로 치면 스쿨푸드 약간 그런 느낌. 김밥천국 8,000원. 아니야.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이라고? 세븐스프링스 느낌이야. 와. 왜 세븐스프링스 느낌이냐? 남남으로 온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아, 남녀 같이 오는구나. 같이 와서 쫄면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거의, 메뉴는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나. 뭐 돌솥 비빔밥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을 하고 만나고, 나중에 내가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알바를 한다면, 난 이 가게에서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정말 너털웃음을 웃었는데 예수님이 알바를 왜 해? 이러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분은 선교를 하러 가신 게 맞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쓸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종업원들이 뭐야? 김밥천국 종업원들 음식 만들고 서빙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네. 한 달에 한 번은 본인이 다 요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앉혀. 가게 문 닫고 직원들이 그날 손님인 거야. 그래서 그날 원하는 메뉴 무조건 부지야. 아까 말했잖아. 세븐스프링스라고. 아, 이야. 그런 느낌인데 그걸 무제한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러니까 시국은 그건 가능해.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단순히 먹어주고 내가 먹을 거 줬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래가 아니라 먹을 걸 주고 그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잘못했던 걸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사원들이 성토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장님이 내가 너의 네가 이렇게 업무상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화가 낸 걸 되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너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너에게 분명히 느껴졌을 것 같다.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정말 뭘 봤냐면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봤어요. 정말.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는 그게 진짜, 그러니까 되게 최근 들어서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내가 그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차피 난 그렇게 못해.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닐까. 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예수님이 알바를 한다면 이곳에서 하고 싶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그 캠퍼스 선교하시는 분들 통계가 요새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노방전도나 이런 게 좀 잘 되는 편이었대요. 근데 요새는 확률적으로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 100명한테 그거를 대시를 하면 한 명 정도가 응답을 한다. 근데 요새는 이제 더 확률이 낮아졌겠죠. 한 1,000명 중에 한 명.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네이버나 인터넷을 할 만한 이제 연령대가 돼버리면 중학생만 넘어가면 그 네이버 할 때쯤 되면 지식인 검색할 수 있는 수준 되면 개독교잖아요. 기독교는 한국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사실 그렇게 살지 않고 삶으로 이미 망가진 모습들 다 보여줘서 아 기독교 안에는 희망이 없고 예수님은 쟤네들이 만들어낸 가짜다라는 인식을 이미 마음속에 다 심어주잖아요. 그런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개념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간다. 옛날에는 또 뭐 한 손에 복음,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해서 안 믿는 사람 다 쏴주기 그랬지만 그랬어? 그랬잖아. 아 십자군. 십자군. 뭐, 식민지 개척할 때 많이 그랬잖아. 지금도 그런 방법이 통할까? 한 손에는 복음, 또 선교는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사랑을 들고 가는 거죠. 사랑을 그렇죠. 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선교랑 전도랑 어쨌든 같은 카테고리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선교사로 갈 거야. 예를 들어서 남미로 갈 건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화도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그들의 언어도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으로 그 나라 말 주실 거고 그 나라 뭐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뭐 그냥 다 전도 되겠지. 살다 보면 동역자 붙고 뭐 동역자 붙으면 이제 내가 이제 걔들한테 얘기해 주면 걔들이 통역해가지고 부수려고. 재정적으로도 그냥 뭐 그냥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만 주시겠지. 하면 통장에 갑자기 돈 들어오고. 아니 이 말이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한데 보통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인간들이 노력해서 또 취하는 방법을 취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제가 말한 게 지금 정말 좀 웃기고 막 무모한 거잖아요. 근데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똑같거든요. 맞죠. 이 사람들의 사고와 요새의 트렌드도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이 뭘 니즈 하는지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무엇인지라는 선교가 맹목적으로 하면 진짜 아니 뭐 효율을 따지긴 그렇지만 전략이라는 걸 따지 선교 전략 뭐 선교 전략 강의 대회도 열리고 보고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 더 요새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일지를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통칭 약간 그 무모한 방법으로 혹은 무모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사고방식이 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죠? 바울은 이렇게 했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했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덕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바울,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도방전도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런 식의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울 얘기. 바울이 그렇죠. 이제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막 되게 로드상에서 있었던 다 그런 일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그 말에 별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은요 바울의 전도 전략은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신약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가 이제 어느 때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 탄망이 되는데 그 이전이에요. 이전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유대인이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상태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뭐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교포들이 있었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전 세계로 다 흩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 세계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그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위주로다가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 같이 전하고 그러니까 이미 거의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 아니 같은 민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렇게 순회를 했잖아요. 그런 유의 일들이 이미 있었어. 제가 이거는 강의를 들어서 알았는데 랍비들이 순회 강연을 했어요. 아 순회 강연 강연을 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랍비가 가면은 이제 돈을 줘 랍비한테. 근데 우리가 그 대학교 때 연예인 뭐 부를 때 싸이 이번에 2천만 원이래. 뭐 요새 뭐 티아라는 3천만 원, 4천만 원이래. 싸이가 그 그러니까 이름값이 먼저가 아니라 또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잖아. 얼마에 그죠, 불렀다. 얼마짜리. 근데 사도 바울이 무료로 했어요 다. 그게 되게 웃긴 일이야. 근데 랍비들은 되게 돈을 많이 받았거든.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한테 고마워한 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약간 장애도 있고 맨날 그냥 찌질하게 막 길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랍비들은 굉장히 세련되게 다녔는데 그죠. 뭐 쟤는 뭐 뭐라고 하는데 로마인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이상하고 말도 이상 좀 못하고 헛소리를 짝짝 짓거리는데 어버버버하고 간질도 좀 있고 하는데 또 아 심지어 무슨 공짜를 또 말하는 게 그래도 좀 비교를 진짜 작아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뭐 이렇게 개바파 이게 나뉘었잖아. 그때도 바울파 공격받았던 게 그거야. 찌질해서? 약간 자격, 바울 좀 찌질하다. 약간 자격 시비가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이미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건데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해도 약간 상태가 이상해.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이랬네요. 더 심한 것도 있어. 아무튼 그러니까 바울이 미전도 종족들한테 뭐 가한 경우도 있죠. 있지만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게 이제 오도광의 해석이다. 예. 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전도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기쁨을 남도 누리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진짜 전도가 아닐까. 기쁨을 누리기 기쁨 누리는 것을 나누기 위해 하는 것인데 사람들을 기쁘지 않게 하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저도 때때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내가 순간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지하철 만 꽉 차 있는 지하철을 딱 탔는데 만원 지하철 탔는데 내가 딱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면 동시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딱 나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 내가 딱 앉는다든지 주차 공간에 주차가 만차돼 있는데 내 차가 딱 들어가는 순간 차가 딱 빠져서 내가 탁 주차를 한다든지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내 삶에서 막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일들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아 역시 하나님 성령을 내 마음속에 품은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막 머리가 찌릿찌릿하면서 막 초능력이 몸에서 막 내 일어나면서 내가 복음 한 마디만 전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막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브루스 올마이티 별로 안 그래. 아이가 또 파워. 깔아줘, 깔아줘. 아, 이렇게 소심하게 아이가 또 파워를. 막 그래서 복음도 막 내가 순간 착각을 막 또 신앙이, 아니 생각을 해봐. 복음전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덜한 사람보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죠, 낼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선포하면 막 지하철에 있는 막 30명 사람들이 다 같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평양 대부흥처럼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그런 마음, 근데 이런 얘기는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분들의 마음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것들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길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혹은 그분들의 방식에 동조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들을 상처 주는 건 최대한 상처가 덜 가게끔 거절해 주세요. 네, 그분들도 다 인간이시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네요. 그분들은 나름 열심히는 할 테니까 너무 그 신앙의 열정에 가득 차서 하시는 거니까요. 요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굉장히 많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포교 활동을 하죠. 그래서, 돌을 아십니까는, 차림새만 봐도 알겠어요. 저희 동네에는, 이단 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아 거기? 네.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엄마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십자가 없고, 지붕에. 뭐 얘기해도 돼, 뭐. 그 어머님이는 테러 당할까? 테러라고. 실명까지 뭐,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은, 이렇게 양복을 쫙 빼입고, 넥타이를 딱 하고, 이렇게 딱 차림을, 명찰은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행인을 잡는 거야. 내가 어떤 걸 당했냐면 설문지를 줘. 나도 설문지 당했어.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해달래. 그 중에 우긴 게 뭐가 있었냐면 다음 중 이 교회는 누가 만든 교회인지 한번 그 선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있었어. 왼쪽에는 장로교, 감리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냐? 장로, 감독, 하나님이 있어. 자, 그럼 뭐야? 장로교는 장로가 만들었고, 감리교는 감독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 자기네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질문을 유도를 하는 거야. 이 답을 유도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힌데? 신을 딱, 쟤네들 공부 진짜 많이 했다. 아니, 딱 보니까, 진짜 많이 했다, 걔들. 딱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우리 알아가지고, 장로교랑 감리교를 하나님에다 연결하고. 하나님의 교회 표정을 그냥 비워뒀지. 아니, 표정이 달라지는 거야. 바람의 기운 이렇게. 그 돼지꼬리 표시하지. 아, 진짜 웃긴다. 아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막 나한테. 아, 그래가지고, 아, 나 시간 없다고 이러면서 갔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를 하고. 그분들은 또 뭘 하느냐. 아이패드를 가지고. 맞아, 맞아. 난 그거 다 있어, 아이패드. 아, 그 비싼 아이패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 줘? 이렇게 지나가다, 아, 주면? 보여줘. 좋을 텐데, 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야. 저희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혹시 여러분 집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 건물 내에 십자가가 전혀 없다. 아. 이단이 아니라 그건 사이비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얘네들 어떤 애들이냐면, 원래 본인이 신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본인이 신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었더니, 아, 제자파랑 그 부인파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부인파가 이겨서, 부인파가 이겨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부인이 교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자, 하늘 아버지인데. 원래 있던 신님은 돌아가시고. 안상홍님은 돌아가셨고. 새로운 신께서 오셨는데, 새로운 신님 얘기하려니까,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나님 어머니다. 장길자님? 그래서, 아, 좋겠다. 하나님의 교회 분들 혹시 이 방송 안 들을 거야. 그분들이 이 방송 이렇게까지 듣겠어. 근데 듣고 있으면 얘기하는데, 아, 뭐 이렇게, 그분들 막 위협을 하고 이러나? 위협을 하진 않고. 아니야, 근데 위협해. 나, 이번에 우리 와. 교회 지난주 수련회였거든. 네. 근데 그 중에 한 날이 그 2단 강의였는데 2단 전문 네. 그 어떤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하셨는데 그분 아버지가 20년 전에 2단 강의 하다가 칼 맞아 죽으셨어 2단한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 삐소리 해야 되고 삐소리. 그래? 아, 나 되게 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심해야 돼. 네,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근데 그 교회가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교회가 그 유명한 교회거든요. 한기총에서 얼마 전에 이단 풀어줬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니 하나님의 교회 말고 그 칼 맞았다는 그 교회 있잖아. 칼 맞은 교회를? 칼 이렇게 찌른 교회 있잖아. 이단. 와, 진짜? 그 큰 믿음 교회 변승우. 아 진짜? 그 대성 다니는 그 교회일 거야 아마. 아 평강제일 교회구나 거기는 아무튼. 아 대성 아, 이거, 아니 이거 다 삐처리가 아무튼. 웃기지. 한기총에서 풀어줬어 이단을. 이단 연구 이단 소장은 그 사람한테 칼 맞아 죽었는데. 미치겠네. 저희 이단 특집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먹은 거야? 이단 특집 곧 하고 저희는 그 이거 아무튼 시즌을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야 되고. 아무튼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요새 그 이단 특강 들으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교묘한 전략들을 많이 쓰고. 네. 뭐 이름도 뭐 대한 기독교 침례회 막 되게 비슷하게 많이 써. 뭐 사랑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도 되게 많고. 아, 네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캠퍼스 안에 선교 전략을 필 때 이름도 뭐 되게 그럴싸하게 바꾸면서 무슨 뭐 그 다른 동아리로 가져가는 자원봉사 동아리나 해외 자원봉사 동아리 영어 웅변 대회를 한다던가 전략들을 굉장히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접근을 시켜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거기 속에 동화되다가 이제 전도되게 만들잖아. 근데 우리 진짜 우리 기독교도 좀 되게 좀 더 머리를 쓰고 전략을 잘 쓰는 것도 굴려야지 짱구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옛날 구닥다리 방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반성이 되는 것 같네요. 이단만도 못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이 이단만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불법이 성실하잖아요. 그치? 진짜 그래. 그치? 그건 맞는 말이네요. 그 아까 말한 해외 선교를 통한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그 이단 있잖아요. IYF. 그렇지. IVF 아니고 YF. IF. 그 Y를 굉장히 V랑 비슷하게. 굉장히 비슷하게 그냥 곡선으로 써요. 근데 거기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단이고 구원파 박옥수. 네, 박옥수 목사 계열의 이단이고 제가 그분들이랑 트위터로 싸운 적이 있어요. 발랐어. 발랐는데 그분들의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그 너네 이단이라고 이 책에 나와 있다. 어디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어디를 문제 삼아서 이단이라고 했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누가 그래 이런 자세였다가 이단이라고 딱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 왜 그쪽 사람의 얘기가 다 맞냐. 두 번째 우린 착한 일 하는데 이거거든 사실. 근데 사실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오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다르면 니네가 기독교 이름을 걸고 하지 말고 딴 종교라고 하든지. 네, 통일교는 아예 딴 종교처럼 하더만 이제. 그쵸. 아, 통일교는 통일교죠. 통일교는. 네, 저희 통일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네. 통일교랑 같은 취급 당하면은 정말 아, 네, 정말 저. 저가 그 군대에 갔을 때 느꼈던 게 우리 교회가 문화 선교라는 걸 많이 해요. 네. 위치가 뭐 좀 그런 특수성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문화 컨텐츠를 많이 접목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근데 교회가 되게 불만스러웠어. 왜? 내가 그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할 그 20대 초반에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면 막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한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냥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지 저 뭔 코스프레냐라고 했지. 되게 교회가 그런 일들 하는 걸 비판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밖으로 싸도는 것 같았다고. 너무 그냥 포장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왜 저렇게 포장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 가서 딱 그 어려운 마음이 시절에 나 무슨 대충 100% 이해됐다 지금. 그 교회에 뭐 이쁜 자매들이 와서 연극을 하는 경우도 없진 않았지만 뭐 그것보다 기독교의 복음적인 내용을 담은 어떤 문화 컨텐츠를 장병들 앞에서 상영해 줄 때 다 울어. 막 마음이 막 와닿는 거야. 미친 듯이 정말 거긴 역사가 정말 역사가 장난 아니야. 그들한테 어떤 그냥 60대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앞에 설교하면서 너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얘기하면 장병들은 다 잔단 말이지. 근데 어떤 뭐 영화든 연극이든 어떤 뮤지컬이든 감동적인 얘기. 그런 얘기들이 문화라는 복음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나아갔을 때 되게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내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 이게 진짜 필요한 아이템이구나. 그 우리 내가 있던 부대에서 장병들이 다 울음이 빵 터졌던 부분은 너는 내 아들이다였어. 아 그렇구나 내가 를 여자분께서 부르실 때. 아, 근데 무슨 근데 애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정말 유치한데 군대에 가면 종교 활동을 훈련소 가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 절에 가든 기천불이 있죠. 기천불. 기천불이 있어요. 요새는 어른들도 있어. 그리고 근데 가면 애들이 거기서 한번 기독교를 그래도 접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다리는 놔주는 거야. 그 문화 선교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훈련소에서조차 맨날 절만 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문턱에도 못 가보고 그 제대로 된 얘기 한번 못 들어보고 맨날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다리를 놔주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문화 선교가 무조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전도를 할 때 아무튼 생각을 좀 잘 해보고 인간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막 저 사람을 전도를 하고 싶어. 막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막 편지 써서 딱 전해줬어. 편지 내용이 너는 예수님 안 믿으면 내일 바로 죽을 거야. 지옥 갈 거야. 이런 내용 하면 전도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말은 이쁜 말인데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예쁜 글씨인데 와. 내용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한테 우리가 한우 뭐 뭐지 투플 A 더블 A의 투플러스인 한우 A를 우둔살 우둔살 한우를 아무리 진짜 맛있고 귀한 거잖아. 근데 아이 입에다 너 먹이면 아이는 죽잖아. 그쵸? 아이한테 이유식을 먹여야지. 오야 그걸 좀 잘 오늘 좀 회장 같은데? 할머니가 손님자한테 맛있는 거 주고 싶을 때 자기 입속에 넣어가지고 아밀라제로 다 녹여가지고 주잖아. 그런 어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거지 나는. 좋은 말이네요. 저는 또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저도 노방전도를 해보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아까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내에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까 그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내가 당했을 때 기분 좋은 전도를 하자. 그래서 맨 처음으로 준비한 게 뭐였냐. 옷을 샀어요. 옷 사야 돼. 옷 사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옷을 진짜로. 샀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다가온 사람이 그 늘 핏이 맞지 않는 남방에 백팩 메고 시대가 지나고 머리를 질끈 묶고 입술이 터 있으면 난 얘기하기 싫을 거 아니야. 입에서 냄새도 나야지. 그 누가 봐도 그 비하하는 거라기보다 처음 나가가는 사람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미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생각해서 옷을 샀어요. 두 번째는 드리블 충전해갔어. 맞아, 연습했었지 그때. 그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거든. 나랑 하는 대화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지. 그래서 두 명이 갔는데 난 두 명 갈 때 이 사람은 정말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나는 가서 앞에서 이 사람 웃기고 이 사람이 우리랑 대화하는 거를 원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미약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 같은 시절일 거야 아마. 맞아. 그때 막 정말 열심히 막 열정이 불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배운 교재에서 전도를 배우는 그 과였거든. 얘가 한 걸 나 똑같이 했는데 그때 등치 나만한 남자 셋이 옷을 사지 않은 채 입술이 텄는지 안 텄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100% 텄어 길이 나와가지고 셋이 쪼르르 있다가 한 명이 지나가면은 저기요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기겁하고 다 도망가더라고. 딱 이랬다니까 진짜로. 와, 아, 그 기억이 나네. 새록새록 나네. 공예네. 완전 공예야. 아, 근데 물론 제가 산 옷이 마음에 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 스타일이 원하시지 않는 스타일이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성의와 노력은 보여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다가가자.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후반부에 녹음하였던 선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논의 후 업로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저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저작권 허락도 받지 않고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더 이 찬양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넣었으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발요. 저희는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곳에서 사랑.